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응급실 체험기 네, 응급실. 정도로 네. 예, 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캐나다 응급실이. 한국 응급실도 저는 혹시 예, 한국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응급실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아이가 어릴 때 제가 가본 적은 네, 이거 없고요. 좀 비교가 좀, 네, 저희 해봐야 될 것 아이가 어릴 때 놀다가 집에서 놀다가 같아요. 한국에서요? 네, 집에서 이렇게 밤에 놀다가 넘어졌어요. 예. 네. 넘어지면서 채꼬지가 있었는데 채꼬지에 눈을 찍었어요. 눈이요? 예, 그래서 눈두덩이에서 피가 나는 아, 거예요. 눈두덩이요, 그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 얘 혹시 눈 어디 그러니, 다쳤으면 예.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되냐. 그리고 밤이었거든요. 그때가 잠을 안 자고 잠수정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침 저희 집에서 응급실이 멀지가 않았어요. 네. 뭐 차로 타고 1, 2분이면 갈수 있을 어, 정도로 예. 가까워서 얼른 갔죠. 얼른 가서 이제 아이랑 와이프는 응급실 들어가고 저는 주차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좋았어요. 서울, 네, 아, 서울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주차를 하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하나하고 예.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 응급실이 그렇게 밤에 갔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아, 오히려 빨랐어요. 되게. 그래서 가자마자 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방금방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꿰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뭐 실비 보험 이런 거 있었어가지고 거의 돈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끝났던 아주 옛날 기억이 있고요. 캐나다에서 제가 몇달 전에, 2달 됐나? 그 전에는 제가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저는 병원을 이용해 본 적이, 캐나다에서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기껏 해봤자 저희 딸뭐 예방주사 맞으러 간적 있고, 그다음에 치과 정도 간적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패밀리 닥터도 없었어요. 토론토에서 이제 딸 때문에, 그 수학과 이렇게 등록은 해놓은 적은 있지만 저희 가족이 다 패밀리 닥터를 해놓은 적은 없는데 그런 이제 뭐 아프면 그냥 워킹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적이 그래서 없는데 그러던 와중에 밤에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근데 보통 배 아픈 거 가지고 병원 가진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는 가봤어요. 대학 때, 어쨌든 그래서 참으면 낫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뭐 타이레놀 한두알 먹고 자지 그러고 했는데 아침이 됐는데도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 아침이 아니었어. 그때 한 초저녁 한 10시 자기 전부터 했는데 한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이 아픈 게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약까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낑낑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안 되겠다, 병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죠. 아, 응급실 가자. 그래서 여기 이제, 런던에는 응급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큰 응급실이. 저는 이제 대학병원을 갔는데, 웨스턴 대학병원을 갔는데,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뭐, 헬스카드 주고, 등록하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서 새벽이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새벽이었는데 사람이 많진 않아서 아 얘기 듣기로는 병원 가면은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나겠구나 하고 앉아 있었죠. 앉아 있어서 한 30분인가 지났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30분 만에 되네?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뭘 물어보더라고 이것저것. 문진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다시 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한 2시간 지났나? 제가 나갔어요. 일단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니까 이제 한 새벽 그때가 한 2, 3시쯤 됐는데, 앉아있으니까 졸리더라고요. 와이프랑 딸은 옆에 맞아요. 앉아있는데, 저는 앉아있으니까 졸리더라고요.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아, 그래서 그런가요? 잤어요. 자고 있는데,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데, 불러서 들어갔더니, 너 어디 아프다던데, 괜찮냐고 그러길래, 어, 나 아까는 되게 여기저기 배가 너무 아팠었는데, 네. 지금은 안 아픈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거를 고지꽃대로 받고 가! 이럴 순 없으니까, 아, 그래? 그래도 테스트 몇 개 해볼게. 이러고 피를 뽑더라고요. 이제 피를 몇 번. 이때 피를, 그때는 한 번 뽑았어요, 처음으로. 네네. 한번 뽑고, 또 계속 거기서 침 들어가서 또 침대에 한 30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30분 이상. 한참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이제 저는, 근데 이미 그때 안 아프니까, 저는 그냥 차라리 말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또 피도 뽑고 뭐 검사를 하러 간다니까, 아, 이번 기회 그럼 검사를 다, 피 검사를 다 해보자. 그리고 누워 있었죠. 근데 누워 있는 동안 뭐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이제 한 번씩 물어봐주고 너 어디가 아프다든 괜찮냐 뭐 이러고 혈압 재 이제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아 이게 되게 나를 진심으로 케어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내가 아프지 안 내가 정신이 맞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나한테 이렇게 가끔 오지만 자주 오진 않지만 가끔 오지만. 되게 나이스하게 물어봐주고, 내가 대충 어디가 아프다고 해도 되게 여기저기 많이 봐주려고 하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네. 그리고 이 물어보는 태도를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네. 제가 미안할 정도로, 난 안 아픈데, 미안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한참 물어보고 가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쵸? 네. 기다리고 결국에는 의사가 와가지고 야 아무리 우리가 봐도 너 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 같다. 혹시 뭐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 있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냐 그래서 그때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그랬다. 아 그러면은 네가 지금 좀 안정을 취하고 좀 쉬어봐라.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네. 뭐 피 검사는 이상 없다 그러고 그래서 갔죠 집에. 아침 한 6시, 7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 내내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네. 그날이 제 헬스카드가 마지막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비자가 갱신을 하는 중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비자를 미리 갱신을 안 하면 비자가 빨리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그 워크퍼밋 시 비자가 이제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그 프로세싱 기간이 몇 달이 걸리는데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면서 새로 나오는 비자가 안 나오는 붕 뜨는 기간이 생겨요. 그 기간은 이제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의 효력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온타리오주에서는 헬스카드는 리뉴얼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보험을 들어야 돼요. 네. 따로. 이거는 그냥 취업비자로 계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건데, 팁이 아니고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보험을 들지 않으면 병원 가서 온전히 돈을 다 내야 돼요. 네. 네. 근데 제가 안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그날이 제 헬스카드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근데 뭐 이상 없었으니까 네. 아 그래 헬스카드 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쓰다가 헬스카드 비자 만료되기 전에 딱 한번 쓰는구나 하고 딱 써서 했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밤에도 좀 아픈 거예요. 근데 어제 의사 그랬잖아요. 너 이상 없다. 스트레스 뭐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좀 아팠는데 의사가 이상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난 보험도 안 들어. 지금 보험이 없잖아요. 이제 예, 오늘부터는. 예. 그래서 참았죠. 왜냐면 이게 몇 시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참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속이 좀 더부룩하고 안 좋으니까 굶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굶었더니 괜찮았어요. 예. 몸이 되게 편하고 배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굶는 김에 괜히 먹으면 아픈 것 같고. 굶은 김에 그냥 며칠 굶어보자. 배도 안 고픈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편한 걸 먹었죠. 주로 이제 속이 안 불편한 이런 거. 아직까지 그때는 그런 자각이 없어가지고 굶었는데 괜찮으니까 아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뭘 사 먹고 그러면 정력이 더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소화 불량인 줄 알고, 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아, 소화 안 되니까 또 다음에는 그럼 아침에 굶고 전 뭐 좀 괜찮아지면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2주 정도 그렇게 지내는 동안, 배가 한 사흘에 한 번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2주째 되는 날은 이제 좀 2주 동안 그래도 살만해서, 뭐, 1일, 그니까, 당일치기 캠핑을 갔었죠. 네. 그 피크닉 같은 거 가서, 낮에 소세지 같은 걸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시지 두 개 정도 먹었는데, 네. 그날 밤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첫날, 그, 제가 제일 처음 병원에 갔었던 날보다 두 배로 아픈 거예요. 네.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근데 우리 보험 없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아, 지금 보험이 문제냐. 사람이 죽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단순히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또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그때는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도 병원, 이제 밤에 갔었는데, 아, 거의 새벽 한 4시, 다 4, 5시쯤 갔었는데, 똑같은 응급실 갔어요. 네. 똑같은 응급실을 갔는데, 이날은 한 2, 3시간 기다렸는데, 계속 아팠어요. 네. 아픈 게 안 없어지고 계속 아파가지고, 들어가서까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어디가 아프냐 구체적으로. 근데 다 아프잖아요 사실 아프면.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것 같다 그랬더니 짚어가면서 그럼 여기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어디쯤 짚었을 때 제가 나 거기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랬더니 혹시 좀 뭐 먹었냐고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낮에 소세지도 먹고 그랬더니 여기는 쓸개가 있는 쪽인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쓸개 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크기가 크지 않았었고, 그 건강검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평생 동안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아프면 병원 가면 수술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 여기 돌이, 한국에서 옛날 건강검진 했는데 여기 돌이 있다고 그랬다. 그럼 의사가 그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서 안 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피를 뽑아갔어요. 네. 제가 그때 놀란 게 제가, 하루 입원에 있으니까 하루 그날 새벽에 가서 저녁에 집에 왔는데 잠은 안 자고 새벽에 가서 저녁에 집에 왔는데 하루 동안 어떤 처치를 받은 건 없고요. 피를 한 3, 4번 뽑은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간호사가 바뀌고 의사가 이제 휴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피를 뽑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나중에는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데 피만 계속 뽑아가니까 짜증나잖아요. 뭐 친절하긴 친절했어요. 첫날처럼 옛날처럼 진짜 케어해주는 기분은 드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피만 계속 뽑아가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휴일에서 없다. 초음파 검사하는 사람이 다음날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다음날 와라. 그래서 일단 그 병원에서는 그래서 되게 센 진통제를 일단 맞았어요. 진통제 맞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타이레놀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네. 병원에서 주사제로 놔주는 진통제를 맞으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되게 센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집에 와서 다음날 가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돌이 발견됐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한 두 배로 더 커져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수술하겠다. 제가 직감적으로 이건 수술감이다. 돈 많이 나올 텐데. 약간 네. 걱정 반, 그래도 기대 반.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대 반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니까 너 이거 돌 있긴 있는데 이걸로 수술은 안 해주고 이거 나중에 진짜 막 눈에 황달이 생기고 뭐 열이 엄청 많이 나고 뭐 피부가 하얘지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진짜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그때 오면 바로 수술해줄게. 대신에 지금 정도 아프면 응급실 오지 말고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약 타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 패밀리 닥터 없는데 나 안 그래도 지금 헬스카드 끝났어 이랬더니 그러면은 여기 런던 어디 가면은 그런 그 헬스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곳인데 네. 무료로 해주는 진료를 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 거기 가서 네 내가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걸 주면 아마 네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래서 아, 대신 이제 뭐 먹는 지방 같은 거 먹지 말고 대신에 조금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아팠어요 한 번도. 네. 지켰거든요. 단식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 살 많이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응급실을 그날 새벽에 가서 저녁에 왔어요. 하루. 네. 하루 이용하고 다음날 초음파를 검사하고 그 응급실과 초음파를 거치는 동안 저를 거쳐간 의사가 3명이었어요. 네. 이게 다 토탈해서 한 2,000불 정도 나왔어요.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2,000불 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방문 비자나 아니면 뭐 방문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꼭 여행자 보험 드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와 같은 이런 뭐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가 되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끝나고 그날 바로 당장 그 사보험 들었거든요. 네네. 예, 헬스 따로 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대학 그 병원 응급실에 몇 번 가봤는데 네. 그것도 항상 일 다 끝나고 자려고 할 때가 한 새벽 한 3시경이거든요, 항상. 그때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물론 기다리긴 하는데 그렇게 네. 오랫동안 기다린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네.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 많으시는데 아, 그래요? 저는 한국 분 간호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봤다는 게 아니라 아. 여기 런던에도 많이 한국 분들이 계세요. 간호사분들. 네. 근데 그분들이 팁을 주시는 게 저기 빅토리아 병원이든 네. 세인트 조셉이든 뭐 대학병원이든 응급실에 네. 네. 갈 때 가장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제일 짧은 시간이 아침 6시, 7시 딱 그 시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대 시간이래요. 네. 그 간호사 의사들. 네. 그래서 교대 되면 빨라지나요? 그 바로 그 이제 교대 시간이 끝나는 사람들 그 자기 쉬프트가 끝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다 자기 선에서 다 처리를 빨리 해야지 집에 가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냥 아, 빨리빨리 넘기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제 아들이 얼마 네. 전에 딱 관리 있었는데 뭐 그게 아파서 간 건 아니라 뭐 그냥 뭐 뭔가 좀 보여주려고 네. 주말에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딱 그 시간에 네. 가봤거든요. 네. 아무도 없던 거예요 진짜? 아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니 있는데 아, 네, 있는데 빨리 됐나요? 정말 빨리 됐어요. 뭐 정말 뭐 거기 가자마자? 가서 뭐 가자마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서 뭐 제일 처음에 가볍게 일단 보여주고 일단 나와서 또 앉아 있다가 또 불러오고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의 어딜 가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전체 그 치료까지 다 끝나는 그게 한 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딱 그 아, 시간대 가니까 도착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참 딱 그 도착해서부터 아, 거의 들어가기까지 예, 딱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도착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이제 의사들한테 다 보여주고 뭐 처방 받고 다 끝나는 시간까지가 딱 한 시간 정도. 아 진짜요? 예, 정말 빨리. 정말 그러니까 빨리 끝났네. 딱 그 시간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 한 뭐 3시, 4시 이렇게 가면 네. 그나마 사람이 적긴 해서. 네. 낮에 갈 때보단 빠르긴 해도, 그, 진짜 아침에 진짜 동틀 시간. 네. 딱 그, 밤 근무하는 사람들 딱 끝나는 시간에. 네. 빨리빨리 그때는 처리해서 자기 이제, 자기 것까지 딱 끝내놓고 이제 다음 사람하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니까. 네. 총 그냥 그 기다리는 사람이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네. 그게 맞고, 사실. 네.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재밌네요. 제가 좀 재밌었다고 느낀 건 일단은 피를 뽑는 건 진짜 싫었는데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루 지나고 다음날 약간 아침 잠깐이었는데 그동안 의사가 두세 번 바뀌었는데 아, 네. 아 저를 거쳐간 의사가 세 명인가 되는데 마지막 의사는 정말 저를 보고 차트를 일단 보고 왔겠죠. 네. 보고 너 여기 아프다는 데 맞냐? 그래서 어 맞아. 그래서 아 알았어 하고 갔어요. 네. 그 의사가 나중에 청구대 수가 몇 배? 그때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때 백 몇십 불인가 한 200 불인가 그 정도 청구가 따로 나와 그 의사별로 따로 청구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휴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료 네. 청구가 따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백 몇십 불인가 200 불인가가 청구가 됐던. 괘씸했던. 아니 그건 뭐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이제 근무 시간이니까 그런 맞는데 제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헬스카드가 있으면 다 무료잖아요. 사실 네. 첫날에 제가 다 받았던 그 서비스를 그대로 받은 건데 그날은 무료였는데 이날 잠깐 그렇게 얼굴 비치고 갔는데 그렇게 페이를 하라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가면 항상 피를 뽑던데 저 바뀔 때마다 뽑아요. 예, 근데 돈... 아니 한번 예. 뽑았으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언땅 간호사는 아 근데 이 언젠가는 네. 좀 이렇게 어지러워서 갔는데 네. 그때는 몇 명이 들어와서 한 번씩 빼간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네. 한 서너 병을 네. 서너 병 예 그 검사할 게 좀 많았는지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험관으로 네. 서너 개를 뽑아간 한 번에 네. 뽑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 꼼꼼하게 봐주는 거니까 그냥 네. 그 정기 검진 받는 셈 치고 네.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이상하게 응급실에 가면 증세가 좀 나아지는 호전되는 좀 그런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아서 그런데도 일단 뭐 아프다고는 얘기해요. 그래야지 일단 다 예,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예. 다 뭐 이제 안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근데 그냥 누워있다 오거든요. 거기서 뭐 심전도니 뭐니 다 해주니까 예. 근데 모니터를 한 10분 보고서 어 뭐 별 이상 없어 하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예. 꾸준히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예. 그냥 편하게 누워있다 오는데 결론은 늘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거 뭐 심장이 뭐 박동이 좀 불규칙하거나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보겠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나요? 예, 모든 게 정상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요즘에 뭐 신경 쓰는 일 많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저 이제 마감 때문에 늘 그냥 1년 내내 신경 네.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 모든 그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병에 그런 스트레스. 결론은 항상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걔네들이 봐서 뭔지 모르겠으면 신경 써?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경을 안 한번 신경 쓰는 일 없으면 마음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저 네. 진짜 100%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약간의 걱정과 근심과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그 의사가 딱 들어오기 전에 그 아래 애들, 네. 그 대학생들이나 먼저 네. 인턴들 보내서 네. 먼저 보게 하는데 네. 의사들이 친절하고 되게 좋아요. 특히 네. 애들 때문에 가면 뭐 치료를 하는 건지 애들하고 장난치는 건지 농담 계속하고 뭐 애들 뭐 긴장 풀어주려고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써요. 네. 그 특히 그 아동 병동 그 네. 응급실에서는. 근데 참 좋긴 해. 인상 좋은 사람들이 꼼꼼히 봐주고 그런 건 많이 느꼈어요. 저도 되게 친절하게 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느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 고열 뭐 이게 뭐 예.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때가 많은데 뭘 안 해주거든요. 여기서는 약을 웬만해서는 애들한 특히 애들한테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뭐 감기나 독감이나 네. 이런 거는 그냥 그거는 뭐 약 쓰나 안 쓰나 예. 나눈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냥 뭐 해열제나 주고 네. 그거지 병원에서 딱 해주는 것도 없고 네. 사실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믿어요. 여기서는 네. 그거를 요 바로 집 앞에 워킹 클리닉이 있어서 거기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캐나디언 그 진짜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수염 다 기르시고 네. 그 의사가 굉장히 되게 잘 봐주신 적이 있거든요. 애들 막 열이 많아서 막 네. 근데 이런데 약을 쓰면 그게 더 안 된다고. 약을 쓸 때가 있지. 진짜 막 항생제를 쓰고 뭐 해서 네. 진짜 그 잡아야 될 때는 당연히 약을 네. 하지만 단순히 고열 때문에 약 주고 이거는 애들한테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설명을 막 하는데 되게 인자하게 막 그러면서 자기도 애들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 그런 것도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정형외과를 간 적이 있어요. 발이 좀 삐끗해서. 네. 병원이 워낙 많으니까 집 앞에 아파트만 그 네. 단지에 네. 병원이 다 있죠. 정형외과가 몇 개씩 있으니까 한 단지에 그런데 근데 한국 병원이 이제 굉장히 익숙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 예. 예, 이제 갔는데 의사가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쳐요. 딱 제가 제 차례가 돼서 딱 들어가면 네.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어요. 네. 어, 제 걸 보고 있는지 뭐 뭘 보고 있는지 책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까 그러니까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두어 곳 가봤는데 거의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어, 근데 어. 뭐 때문에 왔냐고 한 그 인사하면서 어, 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하는 것도 일단 자기는 이제 차트를 계속 보면서 뭔가 적어가면서 인사하는 아, 거고 저는 여기 옆에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목 때문에 왔다고 해서 발목을 보여주면 이제 아 얼굴 딱 보고서 발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차트에서 아니, 그대로 아니, 발목으로 아예 눈 안 맞죠 예, 시선이 그대로 차트에서 발목을 옮겨가는 거죠. 정말 사무적으로 일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눌러보고 만져보고 한 다음에 뭐 물리치료를 받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그 내용을 차트에다 적으시라고 제 눈을 안 마주치고 다시 차트로 그래서 아 얘 이제 진료가 끝나서 그러니까 눈을 한 번도 의사랑 안 마주치고 그냥 나온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게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도 다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아니 눈을 안 마주치고 병원에서 처음에 환자가 들어오면 얼굴이라도 보면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네. 뭐 아니면 아는 척이라도 하는데 전혀 그분은 너무 그 딱 사무적 차트랑 이제 그 환부만 보고 네. 그냥 이제 뭐 처방 예, 예,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하든지 뭐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그 말 그거 보고서 어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예 좀 놀랐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반대로 또 제가 이제 문화 충격을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예. 근데 캐나다는 확실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은 패밀리 닥터가 바뀌었지만 처음 패밀리 닥터가 중국 분이셨어요. 네. 근데 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포인먼트가 계속 뒤에 이어졌잖아요. 우리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우리 몇분 이제 딱딱딱딱.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한 명 이 아파서 어포인먼트를 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같이 갔으면 이제 제가 아프든지 둘째가 아프든지 그러면 그걸 같이 껴서 범에서 네. 슬쩍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러면 캐네디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따로 이제 얘도 해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상 전혀 그게 아니라 다 봐주는 거예요. 제 뭐 부모가 아픈 것까지 뭐 어디가 허리가 좀 아파 그러면 또 그것도 봐주고 그거 처방도 해주고 그걸 다 봐주느라고 네. 30분 1시간 동안 물어보고 있으면 더 물어봐라. 근데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포인트가 계속 밀리는 거야 뒤에 사람들한테 밀린 사람 무슨 죄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나 그 민폐를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한 번 왔으니까 큰애 작은애 뭐 아픈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온 가족 다 예 근데 그분은 한 웃으면서 계속 봐주고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의학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네. 좀 그런 아, 그렇죠. 것들이 있으면 이제 구글로 해서 네, 한국어로 예, 번역해서 네. 아 이거다 네. 아느냐 물어 그걸 일일이 하느라고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또 검색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게 그 다른 패밀리 닥터 모르겠는데 그 패밀리 닥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사실 저도 지금 이 한국 분들이 저번 예전에 한번 우리 기사 소개할 때 네. 한국 분들이 그 병원 안 가는 걸로 아 예예 예, 맞아요 높은 예, 순위에 예. 왔었잖아요. 예, 예. 제 생각에 그 중에 하나는 약간 영어 두려움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우리도 그 의학 용어 전혀 익숙하지 않고 그 의사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뭐 그렇다고 한국인 뭐 가정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참게 되고 아니면 진짜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가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가면 정말 나이스하게 잘해줘요 되게 네, 네. 우리가 설명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전을 찾아서 그 핸드폰으로 찾아서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알아서 그 참고 기다려주고 아니면 도와주고 네. 본인 걸로 찾아서 한국 걸로 번역해서 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다 되게 잘해준다 라는 네. 생각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혹시 그런 걸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는 굉장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팁이나 뭐 이제 본인이 이번 기회 이번 그 겪으신 걸 통해서 어디서 네. 뭐 교훈이라든지 그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이제 아, 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 생각에는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아, 패밀리 닥터는 확실히 지정하는 게 좋다.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스템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뭐 아프면 무조건 패밀리 닥터를 통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응급실에 갔었을 때도 너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패밀리 닥터한테 갖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 닥터를 지정할 수 있으면 네. 뭐 워킹비자나 아니면 영주권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지정을 해서 내 건강을 계속 관리를 받는 게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면은 되게 손해를 보거나 되게 큰 걸 놓치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국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나이스하게 잘해주시니까 네. 저희보다 꼭... 영어 못하는 의사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 아 이거와 네.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저희 딸 아이가 예방주사를 하나 맞을 게 생겨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야 됐었는데 당연히 한국분한테 다 가고 싶었었는데 뭐 예약이 다 차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맞거나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중국인 소아과가 있었는데 중국분이 하시는 소아과가 있었는데 거기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그분 옆에 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서 공부를 했나 봐요, 의학을. 네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왔나 봐요. 할아버지였는데 네. 자기가 아는 중국 병명을 사전을 찾아서 아, 예. 영어로 찾아서 예. 그럼 나는 그 영어를 듣고 또 내가 찾아서 아, 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 그렇게라도 해서 해주니까 예. 어쨌든 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그 이제 설마 하지 마시고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모르니까 보험은 네. 네. 아, 보험은 반드시, 항상 예, 반드시 들어놓는 게 들어놓으시라고. 예. 얼마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예, 반드시 네.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예, 응급실 가면 의외로 돈이 많이 드니까. 예, 그리고 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런던에서 지금 교민분들 듣고 계시면요. 참으실 수 있는 그런 병 같으면 응급실에 아침 6시, 7시 그 사이 네. 그 즈음에 가시면 딱 교대 시간이라서 정말 처리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또 그 빠르다는 걸 체험을 했고요. 네. 예, 그건 진짜 그 현역 한국 그 간호사분이 몰래 팁으로 몰래 팁 주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 사실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몰랐어,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예, 기왕이면 또 참으실 수 있으면 딱 그 시간대 가시면 대기 시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9회 2부 병원 네. 꿀팁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망의 60회로 아, 대망의 60회 네. 60주 된 거네요. 아 예. 그렇네요 벌써.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자축해야죠 저희. 예. 59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예, 다음 주에 60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